You and me 네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맘속에 너라는 한 송이 꽃이 피었나 It could be red or it could be white 아직 조금 우수줍게 너의 뒤에 살짝 기댄 채로 이 장미가 누굴 향해 피었는지